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방문기에서 경의하는 김정은동지의 협류한 영도 밑에 날로 비약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미제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싸우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라고 격찬했습니다.